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 대변인 담화. 최근 오바마 폐의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이 극한점에 달하고 있다. 임기가 다 된 오바마 폐는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료 지책으로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광분하고 있다. 이것은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을 제창한 것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타먹었으나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한 조선을 다음기 행정부의 집권 유산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오바마의 가긍한 조지의 반영이다. 오바마가 한사코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벌이지 않고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 공갈과 군사적 위협을 일삼고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 고립압살을 추구하여 온 것이 우리를 핵무기 고도화의로 떠오미로 최강의 핵 공격 능력을 갖춘 당당한 핵 강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도 세계도 지어낸 오바마 자신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달라진 우리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대조선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오바마 폐는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 들면서 전략 자산들을 우리 코앞에 들이미로 군사적으로 위협 공갈하고 있으며 우리 체제의 붕괴를 꾀한다는 것까지 숨기지 않고 있다. 또한 주권국가들의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급을 낮추라고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면서 우리를 고립압살해버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연전연피한 패배자의 단말마족 발악에 불과하다. 주권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보편화된 국제법적 원칙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을 못살게 굴면서 이른바 단독 제재, 2차 제재 등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는 오바마 폐야말로 불망나니들의 집단이다. 다른 나라의 자기 의사를 강요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강압조치를 취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며 평화시기에 주권국가의 봉쇄용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범죄로 침략행위로 규제하고 있는 국제법에 따르면 미국이야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할 첫째 가는 대상이다. 미국은 핵시험과 단도로켓 발사활동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기재한 것이 없는 유엔 훈장을 어기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의 핵시험과 단도로켓 발사활동을 금지하는 결의들을 조작해내므로써 이미 국제법을 위반한 죄를 지은 상태이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일부 성원국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책동을 반대해 나서고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기간에 진행된 77개 집단 상회의에서 우리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반대 배격하는 선언이 발표된 것은 미국의 전행에 대해 분개하는 국제사회의 응당한 반응이다. 전대미문의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다못해 핵 참화까지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날강도 무리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핵무장을 국가로선으로 정하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왔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공격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부정하면서 우리를 없애버리기 위해 피를 물고 사납게 달려드는 미국과 같은 승냥이 무리들은 오직 몽둥이 맛을 보아야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다. 미국은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 생명을 노린 저들의 장끝이 오히려 자기들의 숨통을 끊어놓게 되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10월 6일 평양.